질척한 어둠 웅크린 모습 고개를 쳐도 네 같은 자리 닿지 않는 너 냐올로 상상해 마치 나는 너 옆에서 난 So bad like as it can be 다가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너였지 Like a black bag sorrow Sí.